윈마잉 중 중앙위원회 상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윈남 호지명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청년운동 사적관,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, 만경대 학생소년공전, 국제친선졸람관 등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.